지나가도 금세 또다시 울컥하는 나의 기분. 뒤뒤뒤로 좋았던 그대로 너와 나의 미래를 그려갔던 대로 함께했던 아까 밤 미소와 눈물 아직 믿을 수 없어 너무 선명하기에 지금 이 새벽도 끝이 나겠지 기억의 추억이 되어 아팠던 너와의 사랑 노래 순수했던 그대로 나를 돌려놔 해맑게 웃던 그대로 나를 돌려놔 행복했던 시간 속으로 나를 돌려놔